웃음 중에서 상대방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웃음이 있죠. 바로 비웃음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기저기서 물가가 불쑥불쑥 올라가자 나리들께서 몸소 나섰습니다. 가격 조사도 하고 부당한 물가 인상이면 고발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물가는 이 나리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다른 물가까지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죠. 신년 가계부를 벌써 찢어버렸다는 주부들 얘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비웃음을 흘리는 물가. 이런 비웃음도 권위에 대한 도전인가요? 서울 강남구 역삼일동의 강성모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이었습니다. 날이 새면 언제나 중에서 Midnight Blues, 오늘은 니니 로스의 노래로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Midnight Blues는 대구에서 서영모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잘 들으셨죠? 자, 하이텔의 이강근씨 굉장히 오랜만에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치대 축구부 9회에서 여수로 합숙 훈련을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합숙 훈련은 잘하셨고요. 자, 홍승표 씨는 하이텔에 아주 슬픈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촌 형이 군대에 가신다고요. 아주 무서운 군대. 다행히 방이라서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황세진 씨, 친구 하은진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착한 은진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박창호 씨는 졸업한 지 1년이 된 사회초년병이신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어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제 연락병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연락병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친구분들도 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하이텔의 백승필 씨, 이 영화의 두 남녀는 첫눈에 사랑을 느끼는데 저와 함께 본 그 사람은 저와 왜 그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서울에서 잠 못 이루는 백승필 씨를 위해서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하이틀에서 전경준 씨가 그리고 황지현 씨가 대전 중구 용도 이동의 전우정 씨 그리고 양유창 씨, 이상원 씨, 김선우 씨, 강서구 화곡 3동의 우경훈 씨 그 밖에도 많습니다. 부산 북구 감전 이동에서 21살이 되는 것이 무척 두렵다고 하신 한준아 씨, 오일 씨, 관악구 신림동에서 은수 씨, 그리고 용산구 이태원 1동에서 정성원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When I Fall in Love, Celine Dion, Clive Griffin입니다.

영화 비버리 힐스 캅 2 중에서 Love, Hate, Pebbles의 노래였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월요일에는 시네마 뮤즈 시간이죠. 1955년부터 발매된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 중에서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음반들을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987년부터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87년에는 4편이 앨범 차트 10위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비버리 힐스 캅 2입니다. 코믹 형사물인 비버리 힐스 캅 1이 성공을 거두자 속편으로 제작된 영화죠. 앨범 차트 8위를 마크했는데요. 마틴 브레스트에서 터니 스캇 감독으로 감독만 바뀌었을 뿐 주연 에디 머피, 음악 해럴드 폴트마이어 둘 다 1편 그대로입니다. 특히 해럴드 폴트마이어는 뭐랄까요? 그 조지오 모로더의 조수로 시작했는데요. 70년대 후반 세계로 휩쓴 소위 뮌헨 사운드를 창조한 바로 그 사람이죠. 전자음악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이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페블스의 Love Hate 외에도요. Pointer Sisters의 Be There, James Ingram의 Better Way, Corey Hart의 Hold On, George Michael의 I Want Your Sex, 또 밥 시거의 쉐이크다운 같은 유명 가수의 노래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자, 87년에 두 번째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일동의 강현수 양 생일 축하드리고요. 도봉구 미아팔동의 장연주 씨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아주 신나는 곡 한 곡 띄워드렸어요. 라밤바 중에서 로스로버스의 노래였습니다. 라밤바. 자, 바로 이 영화가 87년에 나온 두 번째 영화인데요. 음악 영화 라밤바는 리츠 밸런스의 1959년 히트곡명을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리츠 발란스의 짧은 인생을 그리고 있죠. 1950년대 중반, 이 당시의 미국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면서 락큰롤에다 컨트리의 힐리빌리를 가미한 로커빌리가 크게 유행했는데요. 엘비스가 1958년에 군에 입대한 후에는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제2의 엘비스를 자처하는 신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츠 발란스였고요. 그는 정확히 8개월 동안의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2월 3일 아이오와주 클리어레이크에서 다음 공연지로 향하던 중에 그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죠. 17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락사고 장면은 영화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전세 비행기에는 버디 홀리, 그리고 본명이 J.P. 리차드슨인 빅 버퍼, 그리고 리치 발란스 이들이 전부 타고 있었고요. 함께 변을 당했죠. 그때 동전 던지기로 운이 좋게도 비행기에 탑승을 못한 웨일런 제닝스는 그 뒤에 컨트리 뮤직의 거물이 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관과 신사의 테일러 헥포드가 제작을 했고요. 루이스 발데스가 연출하고 그룹 산타나의 카를로스 산타나 그리고 마일스 굿맨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리치 발란스의 곡은 모두 로스 로버스가 리메이크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앨범 차트의 1위에 올라서 2주 동안이나 기록을 지켰는데요. 음악 영화라서 그런지 유명 팝스타가 영화에 특별 출연하고 있습니다. 버디 홀리 역에는 마샬 크랜쇼, 에디 코크란 역에는 펑크록 그룹인 스트레이 캣스의 브라이언 세츠가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마샬 크랜쇼는 Crying, Waiting, Hoping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고요. 브라이언 세츠는 Summertime Blues를 불렀습니다. 자, 이 라밤바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죠. 공중전화에서 리츠 발란스가 연인인 나나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 제가 얼마 전에 숙직을 했는데요. 밤중에 애청자 한 분이 전화를 걸으셔서 그 전화에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었는데 자 그분께 띄워드립니다. 나나 FM 영화음악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영화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Who's That Girl 중에서 마돈나 Who's That Girl이었습니다. 87년 이후에는 마돈나의 영화 이 Who's That Girl이 소개됐는데요. 언터처블스와 글렌게리 글렌로즈의 시나리오를 쓴 아주 명극작가죠. 데이빗 마멧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빗 마멧과 역시 후에 글렌게리 글렌로즈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제임스 폴리가 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머도 특별한 매력 포인트도 없다는 혹평을 듣고 영화는 실패했죠. 그래도 마돈나의 노래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사운드트랙만은 인기가 좋아서 앨범 차트 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나 사운드트랙 모두 크게 히트한 더티 댄싱도 이해 87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18주 동안이나 차지한 아주 오랜만에 보는 댄스 무비였죠. 에밀 아도리노 감독의 존 모리스가 음악을 맡고요. 패트릭 스웨이즈 그리고 제니퍼 그레이가 주연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상당히 풍요로웠던 시대였죠. 1958년부터 1963년 이 시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당시 금기로 돼 있던 더티 댄싱을 즐기는 청춘들, 청춘 남녀의 사랑과 우정, 배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 소녀가 여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죠.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1위를 18주 동안이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Be My Baby, Hey Baby 이런 듣기 편한 올디스가 수록된 까닭도 그 한 이유가 되겠지만요. 테마곡인 The Time of My Life, Righteous Brothers에 있었던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의 이 듀엣곡이 그래미상과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고요. 또 패트릭 스웨이즈는 여기서 연기를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She's Like the Wind를 작곡해서 노래도 직접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이 워낙 인기를 끄니까 6개월 후에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 빠진 영화 속의 노래들을 다시 모아서 More Dirty Dancing이라는 앨범 제목으로 또 앨범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것도 앨범 차트 3위에까지 올랐죠. 자, 그럼 주제가 상을 탄 The Time of My Life 들어볼까요?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입니다. 'Cause we're seen to understand the urgency. Just remember, you're the one, babe. I can't give up hope. So I tell you something.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Never felt yes, this I swear way. It's the truth. And I hope it. Dirty Dancing 중에서 빌 메들리와 제니퍼 먼스가 부른 The Time of My Life. 정말 저희 시간에서 오랜만에 들어드린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강남구 논현동의 박선희씨, 경기도 부천 소사구 송내동의 차오래씨, 경남 창녕의 조순민씨, 성동구 옥수 2동의 문종민씨, 구로일동의 김지연씨, 그리고 서울 구로일동의 또 김지연 학생. 아, 똑같은 분이네요. 제가 수첩에 적어놓은 이름을 그대로 불러드렸는데. 자,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죠? 이제 88년으로 넘어갑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DJ로 나오는 Good Morning Vietnam이 12위에 올랐네요. 앨범 차트 12위. 이 토이즈의 베리 레빈슨이 연출을 하고요. 알렉스 노스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기존의 월남전 영화와는 좀 분위기가 달랐죠. 60년대에 유행했던 히트곡들이 대거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월남전 영화치고 이 영화만큼 음악, 이 히트곡들이 많이 나온 작품도 드물 것 같아요. Beach Boys의 I Get All Round, 그리고 Martha and Vandellas의 Nowhere to Run, James Brown의 I Got You, 그리고 Vogels의 Five O'Clock World. 이렇게 전부 올디스로 채워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DJ 에드리안 크로나워의 방송,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곡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이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가 가장 많이 소개돼서 CF 배경음악으로까지 사용되는 등 뭐 뒤늦게 인기를 누리게 됐죠. 자,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FM영화 음악입니다. 은한 호빵을 그려주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악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김한주 씨, 그리고 광주의 유수연 씨, 하이틀의 김정준 씨, 잘 들으셨습니까? 비치보이스가 불렀습니다. 코코모, 영화 칵테일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이 비치보이스의 코코모와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영화보다는 이 노래들이 먼저 기억나는 영화죠. 88년 작품,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칵테일이 88년에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연초에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던 노웨이 아웃의 감독 로저 도널드슨이 감독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톰 크루즈의 영화라고 할 만큼 그의 매력이 한껏 드러난 영화였는데요. 아주 야심만만한 한 청년이 바텐더로 칵테일 기술을 익히어 나가면서 인생을 배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오락물이었죠. 영화는 당시 유행한 락무비의 형식을 취한 영화인데요. 내용은 뭐 별 특별한 것이 없지만 음악이 영화를 완전히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래서 앨범 차트 2위에까지 올라서 앨범은 400만 장까지 팔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Dirty Dancing에 미처 수록되지 못했던 곡들을 따로 모아서 More Dirty Dancing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이 출발됐는데요. 여기에는 Four Seasons의 Big Girls Don't Cry, Surface의 Wipe Out, 그리고 Shirelles의 Will You Love Me Tomorrow 이런 노래들이 더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앨범 역시 3위를 기록할 만큼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서페리스의 Wipe Out 들어보죠. 타이틀의 박은미 씨, 친구 경순이, 윤희, 성호, 그리고 서윤 씨가 면접시험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경쾌한 곡에 제 마음을 실어드렸는데요. 서페리스의 연주로 들으신 Wipe Out 영화, 이것은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More Dirty Dancing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이충용 씨, Clockwork Orange라는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요. 영화공간 시향스회가 바로 이충용 씨 같은 분을 위해서 이번에 사이버펑크 영화제를 마련했답니다. 1월 11일부터 2월 6일까지 1시, 3시, 5시, 7시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요. SF 영화의 효시라고 하죠.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와 안드레이 탈콥스키의 솔라리스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의 클락워크 오렌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네이키드 린치를 비롯해서 사이버펑크 애니메이션 영화들 그리고 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이렇게 해서 제인 캠피온 감독의 스위티, 바졸리니 감독의 살로 소돔의 120일 등등등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영할 예정입니다. 문의하실 곳은요. 전화 765-9519번 765-9519 또 한 통은 747-2401 747-2401이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영화들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리버를 사랑하는 한 소녀가 라면서 두터운 편지를 보내주신 분 그리고 서울 잠실여고 1학년의 정민희 학생, 또 하이텔의 김형국 씨가 친구 대훈이의 생일을 축하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Stand By Me. 오늘은 좀 색다르게 그룹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네미스 루소스의 노래로 들어보죠. 자, 이 곡으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장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hank you.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샤가 시간은 흘러도 특별함을 남습니다. 샤가 젊음의 패션 시계